눈부시게 아름다운 널 보며 소리 없이 숨죽여서 울곤 했어. 그때마다 너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손수건을 건네곤 했지. 언제나 너는 내게 말하지. 끝이 오기 전에 나를 떠나달라고. 나에겐 예뻤던 모습들만 보여주겠다고. 지금 이대로 날 두고 가라고. 널 잡은 두 손 놓지 않을게.